내가 항상 있으니까요. 당신뿐이야, 나 당신뿐이야.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. 사랑 하나로, 그 용기 하나로, 그 믿음이 내겐 전부죠. 굳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아무리 괴로울 때도 당신만 보면 믿어요.